단단하게 처음에 원래 이래 얌전하게 순간의 방관 무너질 성곽 You know that huh? Cause this won't be over now 거침없이 진격해 이 게임에서 나는 전부 다 결국 기울어져버린 시선 This is on an eye at all 정해져 있는 story baby Created only to be late 끝일 뻔하네 oh, 이제는 인정해야 내게 백기를 내밀어 틈없이 치고 빠져 넌 날 공격해 데미지 글쎄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난 He gonna make that I'm gonna make your mind baby I'm gonna make your mind I'm gonna be okay oh, don't you be